찾아서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.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부어 있으면 돌멩이 위에 걸터 앉아 그곳에 쉬어 가리라. 그대의 정든